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.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우리 사랑, 사랑의 고통 그 아픔까지도 소중했어요. 나는 어둠 속에 이별의 고통 그 슬픔까지도 사랑했어요. 슬픔까지도 사랑했어요.